생태 발자국. 생태 발자국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가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인간이 생활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식량 같은 것을 토지 넓이로 환산한 지표라고 합니다. 생태 발자국이 클수록,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대로라면요, 지구가 다섯 개나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생활 방식으로는 지구가 두 개 정도 필요하다네요. 발자국들이 너무 큰 거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발자국은 얼마나 큰가. 한겨울 눈밭에 찍힌 작은 새의 발자국처럼 아주 겸손한 발자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네요.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정글 속의 고릴라 중에서 모리스 자르의 음악으로 고릴라스 인 더 미스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그 예전에 서울의 달이라는 그 MBC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요. 연민이란 한겨울 눈 위에 찍힌 새의 발자국을 볼 때에 그때의 마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새의 발자국을 보고 배고프겠다, 뭐 발시리겠다, 춥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우리의 생태 발자국을 보니까 훗날 인류의 발자국은 그 어떤 존재들로부터도 연민을 느끼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재웅 씨가 핸드폰 이야기 해주셨죠? 그래서 박재웅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늘 가깝게 붙어있는 전자제품, 핸드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원자재, 반도체, 그리고 기타 핵심 부품을 도와주는 주변 소자. 그런데 주변 소자는 핸드폰에 들어오는 불필요한 잡음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소자 중에 하나가 탄탈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원료 대부분이 콩고의 광산에서 채취되는 콜탄이라고요. 그런데 콩고하면 떠오르는 동물 무엇이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고릴라. 이 고릴라의 서식지가 콜탄이 매장된 위치와 비슷한 곳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고릴라의 개체수가 약 80-90%가량 줄었다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박재웅 씨가 참 우리가 편리하게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수없이 그 핸드폰을 눌러댈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핸드폰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을 우리 모두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글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 영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평생을 고릴라와 함께 생활하면서 밀렵꾼에게 살해된 여성학자의 실화를 다룬 그 영화에서 한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정글 속의 고릴라였죠. 오늘 첫 곡 박재웅 씨의 이야기를 듣고 띄워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생태학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고 나서 관련된 책들을 다 주문해서 일단 읽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그 가난하게 사는 삶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 FM 영화음악에서 몇몇 감독님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분들이 참 가난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인생이 결코 풍요롭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언젠가 어떤 책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뭐 몸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아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나, 네가 한번 가난해져 봐라,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생태학 관련된 책을 읽고 여러 감독님을 만나면서 가난함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이 얘기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FM 시네마테크 일본 영화 깊게 보기 알려주시는 정수환 씨가 기다리고 계시고요.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은요, 인터넷으로 오시려면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 편지나 엽서 보내시려면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주소 적으셔서 오시면 됩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마련하고 있거든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이유진 씨가 지난번에 청취자 이유진 씨가 알고 싶다고 질문하신 바로 그 곡입니다. 영화 사랑하고 싶은 그녀 중에서 Savage Garden이 부르는 노래 The Animal Song 띄워드릴게요. 시네마테크 매주 이 시간이면 우리들 흔들 말하는 표현이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인데요. 일본 영화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가깝지만 때때로 멀게 느껴지는 일본 영화를 꼼꼼히 분석해 주시는 분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영화 이야기가 점점 재미있어진다. 일본 영화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취자들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아, 그러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이제 장르별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며칠 전에 이제 개봉이 되어서 그 춤추는 대수사선이라고 네. 일본에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에 다시 재상륙하는 영화를 계기로 그 일본의 코미디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본 코미디요. 예. 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코미디 영화의 그 웃음의 코드를 따라가기 힘들다. 좀 썰렁하면서도. 예. 걔네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공감을 얻고 그리고 히트를 기록했던 영화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웃음을 우리나라에서는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그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띄는 것이 웃음 코드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눈물은 전 세계가 공유하기가 쉬운데 예. 웃음은 이제 그 문화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는데요. 어디선가 그런 속담인가 격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은 담장을 넘지 못한다고, 담을 넘지 못한다고.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가 현재는 조금 다양화됐지만 한국 사회에서 영화가 흥행을 한 기폭제가 되었던 게 사실 참 수많은 코미디 영화들이었거든요. 네. 뭐 가문의 영광이든지 유사비일체든지 이런 영화들 흥행하면서 한국 영화가 이제 관객들을 많이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으로 사실 일본의 코미디 영화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코미디 영화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어서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코미디 영화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일본 코미디 영화가 수용되지 않는 그 원인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춤추는 대수사선을 계기로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특징이 우리와 일본 영화를 멀게 하는가? 그 일반적으로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지만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것이 현실에 대한 풍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뭐 탈춤이니 인형극이니 산대놀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풍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상류계층이 양반을 뭐 풍자한다든지 자기와 다른 계층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쭉 볼 때 풍자극이 참 약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 사무라이가 계급이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지 그 풍자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계층을 그러니까 평민이 평민을 우습게 보이게 네. 하는 그런 희극들은 있었어도 그 윗사람을 그 웃음의 대상을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웃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자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일본의 평론가는 그런 일본의 일반적인 코미디의 특징을 친화 코미디 네. 또는 그냥 인정 희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기보다는 자그마한 웃음을 공유하면서 네. 그 조직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친화를 더 돈독히 하는 정도의 웃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일본 그 코미디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언뜻 보면 서양 그 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이 웃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경직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고 보면 더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일본 코미디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섬나라라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막혀져 있고 그런 답답함을 뭔가 이렇게 그 털어놓고 싶은 그런 그 욕구들은 굉장히 강해서 일반적으로 영화도 그렇지만 텔레비를 보면 저희보다 코미디적인 요소를 가진 그 방송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많은데 그것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피가학적, 피학적이든지 가학적이든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말장난이라고 하나요? 네. 그 말로만 푸는 것 이상의 코미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저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그 코미디를 영화화하는데 전통 연애를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전통 연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어떤 형식이요. 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라쿠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쿠고요? 라쿠고라는 거는 그 이렇게 혼자서 방석 위에 앉아서,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빨리 죽는다고 해서 이름을 길게 지어주면은, 예. 네. 동네에서 길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우스개 이야기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해주는 그런 만담식에 만담은 둘이서 이렇게 나누어야 네. 되지만 혼자서 하는 그런 형식의 코미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라기보다 그 전통 연애가 그것이 사실 굉장히 일본 그 영화의 초창기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면 일본의 코미디를 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또 일본적인 특징이 있는 코미디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산마이라고 우리 저희들이 잘 말하는 산마이 산마이 산마이 하는 게 예. 그게 지난 시간 사무라이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남자 주인공이 그 예. 남성성을 강조하는 다테마이라고 하는 예. 역할이 있고 니마이메라고 해서 얼굴이 잘생긴 남자들이 있고 산마이는 이제 얼굴도 못생긴 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예. 게 이렇게 그 연극 형식이 항상 그 정해져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코미디를 보면 항상 그 산마이가 등장하죠. 네. 그 산마이가 주는 웃음을 굉장히 그 재미있어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한국의 그 뭐야 수용되기가 좀 힘들면서 네. 그 이해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하의 그 코미디라고 하는 것 지금 뭐냐면은. 그 욕구 자체는 사회를 풍자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깊게 칼을 대지 못하고 결국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네. 식으로 끝나야 하는 그 저희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뭔가를 더 바랬는데 네. 중간에서 끝나버린 것 같은 어떤 아쉬움과 시시함들이 한국 사람들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로 다가가기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아들였던 많은 일본 코미디 영화들 뭐 샬로이 댄스나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든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니 뭐 얼핏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그마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코미디 요소로 그 안에 녹여내다가 나중에는 칼날같이 들이대는 것은 없고 그냥 그래서 따뜻하구나 예. 모두가 다 이렇게 끌어안고 끝나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알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코미디의 어떤 요소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코미디가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장치가 없이 우리나라 뭐 판소리라든지 탈춤처럼 날카로운 뭐 그야말로 블랙 유머들이 많았었던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코미디는 어떤 계급 친화적인 거 그리고 라꼬꼬라는 전통 연예 양식을 말씀하셨나요? 예. 예.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할 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 영화 속에 어떻게 사용되고 예.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 라꼬꼬 그리고 썸마이라는 존재. 썸마이 우리는 썸마이 영화만 알고 있었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못난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못난이가 유발하는 웃음. 그게 일본 전통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자 우리 음악 한 곡을 듣고 계속해서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본의 웃음 코드들을 한번 일본의 코미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쉬어웨이 댄스의 한 곡 들어볼까요? 골드 룸바 아오키 테마곡입니다. 영화 Shall We Dance에서 골드 룸바 들어봤습니다. 아오키 테마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아오키 역에는 그 뭐죠? 약간 그 Shall We Dance에서 대머리로 나왔던 배우죠. 예. 보면 도쿄 맑음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한데 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일본 코미디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무슨 개그 콘서트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 등단한 배우인데요.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 네. 배우로 알려져 있고 다케나카 나오토요. 예, 그 배우보다는 제가 갑자기 첫 장편 데뷔작이 제목 생각 나지 않는데 만화를 네. 원작으로 했던 영화를 네. 그 영화에서 그 영화제 상도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던 배우와는 완전히 다른 도쿄 말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마이라고 하는 것이 샤이댄스에서 다케나카 나오토가 네. 했던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마이가 굉장히 못나고 모자리고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가깝게 보는 동일시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네. FM 시네마테크 오늘은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와 함께 일본의 코미디 영화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지금은 대중문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미디 영화는 아무도 어떤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뜻일 텐데 일본은 우리와는 아주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코미디 영화를 받아들일 때 뭔가 약간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사실 일본에서 코미디 영화의 역사는 굉장히 깊지만 그 대표적인 코미디 영화를 뽑으라 그러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여드리기가 힘들었지만 영화계를 통해서는 볼 기회가 있었던 남자는 괴로워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인정 희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표하는 이제 주인공이 애환을 웃음과 눈물을 섞어서 네. 그 보여주는 그 시리즈인데 그 안에는 항상 엘리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자가 굉장히 약하다고 네. 했는데 아주 그 날카로운 풍자는 없지만 엘리트가 항상 등장해요. 네. 뭐, 이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것들을 이 전혀 서민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제 항상 위에만 있던 엘리트 계층에 대한 한방 먹이기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서 네. 그것들을 비판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을 안에 끌어들이고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는 그 인정 희극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 영화가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그 일본 영화에서도 남아 있었거든요. 네. 인정 희극이라고. 인정 희극이라고 그러니까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말을 돌리면요. 저희가 이제 코미디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코미디는 대상이 되는 것과 멀수록 웃음이 유발되고 네. 죽음은 가까울수록 눈물이 증대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뭐 바나나 껍질을 이제 밟고 넘어졌다. 그랬을 네. 때 나랑 친한 사람에서 넘어지면 그 웃음이 아니고 왜 동정이 되잖아요. 슬픔, 네. 근데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면 웃음이 되잖아요.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서도 멀수록 그것이 받는, 대상이 받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네. 웃음이 되는 것과 죽음은 이제 반대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일본도, 이 일본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런 그 이제 인정희극이라고 해서 그 단순하게 비판하고 거리를 멀게 하는 것보다는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래서 네. 화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그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 1980년대에 나온 가족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족 게임이요? 예, 가족 게임이 이제 그 고등학교 수험생을 통해서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 사회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례식은 어떤 얘기냐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를 보면서 장례 절차를 뭐 몸에 익혀가면서 장례식을 네. 치르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일본인에게 부과했던 가까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웃음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소재들을 다루면서 웃음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풍자나 실제로 이제 자기네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대는 웃음들이 나올까 했었는데 역시 일본의 어떤 가지고 있었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 흐름의 어떤 전통이 네. 굉장히 강해서요. 그것들 참 넘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것들이 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현대의 코미디물에도 굉장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영화들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라디오, 아니,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고 네. 해서 원래 일본 제목 라디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영화가 대표적인 일본의 미타니고기라고 하는 코미디를 연극하고 영화화하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 드라마를 보면은 막 밖으로 나가, 시카고, 뭐, 모두까지 네. 막 예. 나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쿠고라고 하는 것이 네. 한 장소에 앉아서 그 이제 라쿠고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상의 나라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나라잖아요. 네. 한정된 항상 그 뭐라 그러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 속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이제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에서 보면 소리를 음향을 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기계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 기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갑자기 예전에 했던 몸으로 네.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물건들로 소리 내는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즉 뭐냐면 소리가 이미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네. 라쿠고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부채하고 보통 손수건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부채는 항상 뭐 이렇게 젓가락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소품으로 변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것과 다른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상상인데 그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거든요. 그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웃음을 유발하는 걸 바뀌는 것이라 그거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그다음 맨 끝에 모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정을 부렸던 성우도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모두 끌어안는 이야기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영화들이 80년대 풍자극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하나 했는데도 역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인정적으로 예. 마무리를 하죠. 샤리댄스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 그 뭐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샐러리맨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어떤 춤을 배우지만 그것이 그 배워가는 과정들을 모두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상 보여주는 그 차도나 뭐 으라차타 스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배워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지난번에 네. 저희가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과정들을 중요시하는 사무라이를 말한 것처럼 그 일본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머물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들이 일본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일본의 그 라쿠고라는 그 전통 연예 방식을 현대의 그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요. 결국은 인정 희극이라는 전통적인 미국 코미디 양식으로 따뜻하게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이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국에 있고 라디오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 보면서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예. 자, 예. 다카유키 하토리가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예, 라디오의 시간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중에서 라디오의 시간 들어봤습니다. 카야유키 핫토리가 음악을 맡았고요. FM 시네마테크 오늘은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와 함께 일본 코미디 영화 사사치 보기 혹은 해지보 보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그 코미디 영화를 보면 저는 꼭 그 일본 만화책 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 만화책에 나오는 인물 유형들이 그대로 이제 코미디 영화에 나오거든요. 이들은 정말 이러한 웃음의 코드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보는 순간 어떤 순간은 좀 약간 뭐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좀 기분이요 약간 좀 이거 뭐라 그러죠? 썰렁해요. 썰렁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굉장히 썰렁해요. 썰렁하고 어느 순간 그 유형들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잖아요. 나와 있는 유형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쌈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전통 연예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 그중에서 쌈마이라는 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인물들이 굉장히 정형화돼가지고 배치되어 있고 그들이 내는 웃음의 코드들이 항상 이 사람은 이 계층은 이러한 웃음, 이 계층은 이러한 유머가 정형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음식으로 그 비유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음식은 맛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 저희는 비빔밥이라고 사실 다 섞여서 네. 맛을 내야 더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본 재료 하나하나다 보니까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에 너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섞이는 재미보다는 네. 그 맛을 느끼는 재미.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만 하나만 보면 금방 질려버리는데 이제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시리즈물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는 하나가 만들어지면 몇 번 보면 재미가 없어서 변화하는 걸 요구하는데 일본은 네. 오히려 어떤 것이 고착되어서 계속 가는 그 특징들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제 유형이 또 나왔어? 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걸 오히려 또 나왔다. 재밌다. 네. 그래서 태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 그 무슨 장인이라 그래가지고 예. 한 가지 직업을 몇 대가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어쩌면 일본인의 이 코미디 유형의 그 한 유형을 좋아하는 그들의 심성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극이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참 일본 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속담 중에 튀어나와 있는 못은 망치를 맞는다라는 네. 속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직 내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뭐 놔둬라고 하는 문화예요. 그 네. 저 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시켜 먹을 때 보면은 맛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친구 할 때 너는 A 시키고 나는 B 시켜서 너나 먹자 우리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 저거 참 맛있겠다 그런 다음에 네. 그 사람이 그걸 시키면 다른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저거 먹고 싶지만 나도 A 시킬래 이러거든요. 그 지금 네. 뭐냐면 항상 조직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코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영화 그 충춘대수사선 네. 2편도 사실 그 조직 내에 그 일본 사회의 모습들을 그 경찰서라는 한 공간에서 네. 풀어나가고 있죠. 그 이제 사실 충춘대수사선을 투캅스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고 그런데 사실 충춘대수사선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서가 아니라도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우연히 그것이 경찰서가 네. 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형상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항상 유행하는 셀러리맨 영화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셀러리맨 영화에서 인정 흑역이 가장 많은데 거기서 항상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경시청과 관할서에서 경시청의 간부들이 와서 그들의 일이 훨씬 더 크고 그 완강부의 일들은 아주 하찮은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영화는 자기네 일들도 굉장히 더 소중한 것이라는 네.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리고 그 춤춘대수사선 2를 보면 이제 지도를 보고 범인이 숨어 있을 곳을 찾는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장소에 범인들이 숨어 있어요. 네. 새로 건설되는 즉 그것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남자는 괴로워 이후에 쭉 이어지는 자기 마을, 그걸 더 확대시키면 자기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녀노소에 대해서 굉장히 적당하게 배려를 하고 있죠. 네. 그 예, 계층, 맞아요. 모든 계층에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도시적으로 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무로요 아오시마가 안, 그 서로의 우정을 통해서 관료주의를 해체시켜 나가고 비판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신세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지만 그 전통적으로 그 이전에도 왁구라고 하는 형사와 부 그 경시청장이 하려고 했던 것을 네. 못 이루는 것을 사실 바톤을 이어받아 이어나간다고 하는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보면 해고령한 셀러리맨들이 조직을 해체하고 걔네들 리더가 없거든요. 네. 수평적인 조직이 정말 이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 보여주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아오시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겐 좋은 리더가 있다. 좋은 리더가 있는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평 조직보다 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함으로 인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다시 뒤집어서 그 안정된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로 가져가는. 그래서 한국인이 보면 뒤집을 거면 왕창 뒤집고 네. 하지 말지 이런 그 어정쩡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하는 것 같으면서 풍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예. 그런데 이렇게 일본 코미디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웃음이나 뭐 풍자나 이런 것들이 좀 어정쩡한데요. 일본 영화 특히 뭐 공포 영화라든지 잔혹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면 갈 때까지 간다는 느낌까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장르가 이 코미디라는 장르와 그 공포라는 장르가 일본 영화 안에서 이렇게 다른 그 반응을 얻어낼까요? 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다른 반응이라기보다 예. 그 이제 일본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어떤 한계와 네.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칼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인해도 잔인한 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로 연결되면서 네.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웃음은 항상 그게 억압된 것 같아요. 웃음을 네.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것들이 그 단절되어 있었다고 하나요? 예전부터 모든 형식들이 다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형식들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 정확하게 폭력과 웃음에 대한 발산의 정도를 획을 긋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르게 말하면 폭력을 폭력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폭력 영화 중에 오히려 그것을 웃음 코드로 읽는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영화의 해석 방법들도 나오는데 네.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단순하게 폭력이 잔인함만을 보여주는 인간의 극도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코드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은 이 일본의 코미디 영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다시 보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한 나라의 그 문화를 그 역사와 함께 뿌리 깊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을 대중문화의 그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빨리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일본 영화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영화는 초창기보다 쭉 이어져 왔었는데 저희에게 네. 들어온 건 뚝 잘라서 그렇죠. 90년대 이후의 영화부터 저희가 그 맞이하게 되니까 그 간극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전수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와 함께 일본의 코미디, 그 코드들과 그 뿌리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여튼 이제 점점 일본 문화가,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개방되고 있는데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썰렁해 하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워터보이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비밀의 화원과 아드레날린 드라이브로 일약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오른 감독이죠.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작품입니다. 워터보이스 중에서 스쿨야드 프렌쉽.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아, 장판지 속의 인생이라. 청취자 이세용 씨, 이세용 선생님이시죠? 알고 있어요. 올려주셨는데 12월 10일에 시작됐던 대학 정시 모집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가나다 군으로 나뉘어서 딱 세 곳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 역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아 장판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장판지. 장판지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왼쪽에는 수능 점수대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각 대학의 학과가 그 점수대에 맞춰서 정렬되어 있죠. 자신의 점수를 왼쪽에서 찾으면 오른쪽에는 그에 맞는 대학과 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를 찾은 다음 왼쪽 점수를 보면서 한숨 짓기도 하죠. 단 한 장짜리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고3 학생들의 진로가 모두 담겨 있답니다. 이 장판지야말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수능 점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지도지요. 아이들은 이 숨막히는 지도를 따라서 점수가 지배하는 세상을 걸어간답니다. 이세영 선생님이 마지막에 쓰신 글은요. 문득 저 장판지가 미워집니다. 오늘 접수가 끝나면 발로 밟은 다음 찢어버려야겠습니다. 참, 저는 장판지 세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장판지라는 얘기 듣고 뭔지 몰랐어요. 우리 임재윤 PD는 아네요. 장판지를 금세 알았어요. 장판지가 미워서 그걸 찢어버린다고. 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심정, 발로 지끈지끈 밟고 나서 쫙쫙 찢어버리면 애들의 한숨도, 선생님들의 아픈 가슴도 그 안에 녹아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 여하튼 선생님이 아이들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만은 제가 너무 잘 느껴져요. 그래도 선생님들은요, 입시 지도하실 때 그래도 냉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스스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강건욱 씨, 박진규 씨 하루 늦게 축하드려서 어떡하죠? 박진규 씨는 어머님이 박진규 씨 낳으시던 날 눈이 많이 왔다고요? 출산 하루 전날 아버님이랑 극장에 가셨다가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갔다고.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 생일을 기쁘기보다는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을까 하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셨는데요. 박진규 씨. 그렇죠. 그 박진규 씨도 아빠세요. 그렇죠? 4살짜리 아들이 있는 아빠인데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면 주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죠.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가족사들이 숨겨져 있을까. 제가 그래서 어디선가 반전집회에 참여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정말 이 수많은 개인사를 한순간에 앗아가버리는 그 전장으로 누군가를 밀어넣는 그 사람들은 부모의 심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일 거라고. 정말 생일이라는 게요. 예전은 그냥 파티하고 선물 받아서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나의 생일이 나만의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박지영 씨 잊혀지지 않는 엄마와의 기억을 올려주셨네요. 엄마의 연애 편지. 어린 시절 다락방에 동생과 기어 올라가서 보던 실로 짠 큼직한 가방 속에 엄마의 연애 편지. 사랑하는 순아, 보고 싶은 순아라고 시작되는 아빠가 엄마께 보내신 연애 편지들. 그때 어린 꼬마였던 제 동생과 저는 그저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그 편지들 안에 담긴 어린 제게도 아주 따뜻하고도 웃음을 머금게 하는 사랑이라는 느낌은 노란 빛깔을 바라는 예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엄마는 그렇게 추억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지만 제 삶에 각인된 엄마라는 존재는 늘 저의 마음속에 함께한답니다. 가끔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엄마가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화전을 곱게 하시며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게 늘 엄마 예쁘니? 하고 물으시던 엄마는 정말 예쁜 젊은 모습만 보이시고 가셨네요. 그러고 싶으셨나 봐요. 박지영 씨가 신청하신 엄마의 연애 편지 영화 클래식 중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